밤 우연히 라디오를 켰대. 당신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잊은 줄 알았었는데 잊혀졌다 했는데 당신은 노래를 만들었네요. 언젠가 둘이서 보았던 영화를 오늘은 나 혼자서 보고 있네. 그때는 즐거웠는데 내 손을 잡았었는데 내 옆에 빈 자리는 날 슬프게 해. 부르지 마 부르지 마 I don't know.